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대천 돼지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최근 러시아의 따스 통신, 중국의 신화 통신, 려닝일보, 홍콩 복막미성 텔레비전 방송, 신화망, 환구망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구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으셨습니다.